손에 들고서 엄한 소리를 뱉어보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로 내가 숨을 찢어놓네요.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슬플 땐 박수로 쳐요.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사랑해 박수를 쳐요. 어제도 바보처럼 살았지만 조금도 후회는 안 해요.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쥘 수 있으니 때론 나쁜 사람이 되어서 딴 사람 행복을 싶었고 웃으면서